목을 질러 날 다 헤집어 놔도 좋아 짙은 까만 밤에 나를 끌어 안아줘 더 네 리듬에 날 맞춰 눈을 감은 그때 내게 속삭여줘요 짧은 숨결 속에 나를 녹여줘요 굳게 닫힌 내 매듭을 풀어줄래요 Give it to me 이 밤 절파 Oh no worries She said 나를 만져놔도 돼요 Yeah She said 오늘 밤은 네 머리에서 발끝까지 네 머리에서 발끝까지 내 하루 잡고 거기까지 조금만 물길이 쓰지면 손길 거칠어지겠지 yeah. 저 산을 지나 다리 건너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달리 반 피카소처럼 너를 그릴게 한편의 명작 하나의 실루엣 우리의 그림은 이거고 빨갛게 She said 나를 만져놔도 돼요 yeah. Tell me 바다가 돼줘 매일 매일 깊이 헤엄쳐 계속 baby Baby baby slow down down down 내